몇 주 전에 미국 전역에서 인구 센서스를 한다고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인구 센서스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라고 해서 한번 찾아오겠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가 또 그런 일에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한 20분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이 인구 센서스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목사님, 저도 교회를 나가는데 성경에도 인구 센서스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그럼요. 성경에 구약에도 여러 번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은 인구 센서스가 여러 번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가 numbers 수란 말 아닙니까? 소위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이런 남자 장정, 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한 것. 이것이 바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다가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고 또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이런 그 왕들과 여러분, 7년 동안 앞으로 큰 전쟁을 벌려서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는 하나의 군대와 같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를 계수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걸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그 한국에서 군목을 하면서 육군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그때 제 있을 때의 한국 군인의 수가 60만 명,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만큼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약에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옛날 가이사 아구스토, 소위 그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우스가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로마가 모든 이런 피지배 민족들에게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사람당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인구 센서스를 하게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인구 센서스를 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인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그때 잉태됐을 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하려고 갔다가 마리아의 몸이 만삭이 되어 그때 여러분 호텔이나 뭐 방한칸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그곳에서 잉태가 된 거,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인구 센서스가 있었고 신약에도 인구 센서스 있었고 내년 4월인가 미국 전역에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우리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이 이 인구 센서스에 여러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도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여러분 시내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장막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받아서 이제 시내 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이 바로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우리 한국 군인의 수야. 요즘은 한국 군대가 수가 줄어가지고 한 50만에서 53만 명. 여러분, 북한의 군인의 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북한 군인들. 한국이 한 50만 명좀 넘는 날은 북한이 남북이 대치하는데 몇만 명 될까요? 128만 명. 우리 한국은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면 몇년 복무해야 됩니까? 1년 10개월. 그것도 길다고 또 앞으로 1년 6개월로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군대 입대하게 되면 몇년 복무합니까? 그 옛날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자들에게 물었어요. 북한이 몇 년 복무하는가? 혹시 아세요? 김충희 공사님 6년? 네, 6년. 김 장로님 몇 년? 7년. 북한은 12년입니다. 아, 이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게임이 되겠어요? 수도 북한이 두 배 반이고 한 번 군대 입대하게 되면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십몇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13년 동안 복무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마치 군대처럼 나아가는데 60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남자 장정만 20세에서 한 50세까지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자녀들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시내산에서 그곳에 텐트 치고 살게 됐는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한 1년 이상 머물었지만은 시내산이 영원한 그들이 거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이제 이 200만 명이 움직이고 또 이제 지시를 따르려고 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100명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200만 명의 군중들을 움직이려 그러면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9장을 보면 시각적인 방법이 있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청각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텐트를 걷고 움직이려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각적인 방법을 줘서 그 신호가 떠오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9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민수기 9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 19절로 22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니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인데 열두 지파가 여러분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그 열두 지파가 바로 가장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버네클 장막 성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고 앞을 보게 되면 장막 성전이 있는데 그 장막 성전 위에는 항상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거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장막성전 위에 딱 덮고 있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나는가 하면 이 영광의 구름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휙 올라가면서 구름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동하게 되면 아 지금 이제 우리가 텐트를 걷고 떠나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모든 텐트를 다 걷고 이제 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안 떠나는 건 모세의 타이밍에 달린 게 아니고 이제 영광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오르고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막을 걷고 떠나야 됐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계획과 내 시간, 내 스케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미국까지 우리의 장막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해서 이민자로 살게 하셨는데 바로 장막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징조를 보여주게 되면 그 징조를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도 이곳에서 한 4년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요일마다 철학 기도도 하고 해서 신앙 훈련을 받다가 이 건물이 아무래도 팔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호가 그분의 시그널이 이곳에서 저 로미타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아마 더 좋은 장소로 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더 좋은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저희 교회를 몰아서 로미타 쪽으로 인도하는 거로 저는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이제 앞으로 새 성전에 가서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장막을 걷고 떠나는 것은 시각적인 방법인 여러분 그 장막 성전에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동할 때 그걸 시그널로 해가지고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청각적인 방법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의 말 가지고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이 스피커나 마이크 그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보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은나팔은 부는 거지요. 요즘 악기로 말하면 트럼펫 같은 거. 트럼펫. 과거 그 메시아 연주회를 한 열 번 정도 했는데 이 트럼펫 불 때 그 굉장히 그 할렐루야 트럼펫 불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트럼펫이 참 좋은. 이 트럼펫을 불게 되면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트럼펫 소리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트럼펫 소리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여야 되겠구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겠구나. 혹은 우리가 이제는 이동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준비해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트럼펫의 소리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분별하게 돼요. 은나팔을 부는 방법이 다양한데 나팔 하나만 불 때도 있고 둘을 불 때도 있고 천부장을 모을 때는 나팔 하나만 불고 온 백성들이 회중들이 예배를 들을 때 나팔을 둘을 불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조용하게 보통으로 불 때도 있고 이동할 때는 크게 불거나 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크게 두 하고 이렇게 불게 되면 이게 이동하라는 거구나. 이제 위급할 때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는 막 울리면서 불어야 돼. 두 비슷합니까? 그렇게 해서 막 신호를 보내면 지금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쟁터에 이제 은나팔 불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해서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은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쳐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은나팔은 누가 부는가 하면 아무나 불지 못하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이 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팔을 부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나팔과 같은 복음을 전 만방에 여러분 트럼펫을 불듯이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고 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커지는 거 작게 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복음의 나팔은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나팔은 바로 아론의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뭐 이제 이 박윤선 박사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라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을 가진 나팔 소리인지 말씀의 소리를 분명히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먼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로서 시기를 따라 정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명확히 전달해서 경고를 할 때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위로와 기쁨과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를 할 때는 격려하고 책망을 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는 분명한 소리를 내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 나팔 부는 사람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저도 설교자지만은 설교자들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을 정말 요구하는 설교인지 그걸 분명히 메시지에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고 또 듣는 회중들은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잘 들어가지고 디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시대를 따라서 나팔을 부는 사람인데 강단에서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올바른 성경적인 메시지로 나팔을 불어 이 시대의 선과 악을 분별케 해줘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인생관, 목적, 가치관, 세계관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각성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의 사명인데 성경적인 신앙이 뭐고 비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오늘날 목회자들의 죄 중에 하나가 비진리에 대해서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뭐 괜히 이렇게 소리를 낼 필요 없지 조용히 이렇게 침묵하는 죄를 설교자들이 짓기 쉽습니다. 나팔을 부려야 할 때는 나팔을 부려야지. 전쟁이 됐으면 전쟁이다 하고 나팔을 부려야죠. 도둑이 왔으면 도둑을 잡으려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총신 다닐 때 그 총신에서 탁구 선수를 해서 전국 보수신학대학 탁구대에서 결승에서 금메달을 제가 두 번 땄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결승에서 만난 친구가 제가 미국 LA에 보니까 떡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이 탁구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만큼 탁구에 아마추어지만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늘 그 사람들끼리 치다가 새로운 좀 잘 치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탁구 동호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한 7, 8명 정도 있는데, 요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조인했던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다양한 분이에요. 뭐 교파도 다양한데 한 분이 성공의 사제인 임아목의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는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은 성공의 사제는 그 교회당에서는 신부라 불러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신학 공부를 늦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속한 성공회의 신부로서 좋은 큰 건물을 쓰고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성공회가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그걸 인정하는 방향으로, 게이 같은 거, 레즈비언 다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성공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자 이 목사님은 자기가 가진 신앙하고는 결혼이라는 건 일남일녀가 하는 것이지 그냥 두 사람이면 아무나 된다는, 이거는 내 신앙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성공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비주류 성공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와서 뭐 그러다 보니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 소속되면 좋은 교회 건물도 주고 그 다음에 펜션도 주고 베네핏도 있고 리타이어해도 리타이어 플랜도 되는데, 뭐 그런 걸 이 성경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지킨다고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지금 애나하임 근처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6, 7명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한 2000 스퀘어피트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 중에 하나를 빌려가지고 저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운동도 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이 많지만 악이 많지만 가장 미워하는 죄를 그 레위기 보면 가증스럽다 그렇게 단어를 쓰세요. 가장 하나님이 죄악들인 것들이 많지만 가장 가증스러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와 동성애인데, 영어로 말하면 abomination, abominate sin, 아주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러운 죄가 이 동성애인데, 오늘날 세상의 트렌드가 그걸 뭐 인정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걸 이끌어냈죠.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기독교도 그 세상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래서 성공에도 넘어가고, 미국의 주류 교단 한 네다섯 개가 지금 다 넘어가요. PCUSA 교단도, 여러분 한국, 사실 한국 선교사를,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준 분이 그 PCUSA 교단에, 필라델비아에서. 얼마나 고마운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자꾸 많아지면서 결국은 그 교단도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다 보수적이라서 그거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목사는 교단에 속했는데 앞으로 동성애자가 총회에서 다 성찬식 거행하고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UMC 교단, 미국 연합 감리교, 이것도 우리 한국 교단이 사람들이 많이 속했잖아요. 그 UMC 교단이 지금 동성애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LGBT 같은 이런 거 다 인정하게끔 되게 됐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에 그것이 동성애가 인정하는 게 허락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앞으로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 했다간 벌금을 수천불 때리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분 보건방송 같은 데서는 그걸 반대하는 거 그거 그 사인에 반대하는 그거다가 보내야 된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야 된다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문제가 거의 부닥치게 되면은 희생이 겁나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펜션이 아까우니까 건물 두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PCUS 교단 나오려면 건물 두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겠지만은 사실 뭐 진리는 하나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하나의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목사는 분명한 자기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리보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소리대로 가야 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딱 서야 돼. 저희 교회가 이사 가려고 하는 교회가 어셈브리 오브 가드 교단인데 로미타하고 웨스턴 그 위치 좋은데 빌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제가 기도하고 그 교회 목사님을 한 일곱 번 만났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기를 당신 교회를 가보라는 감동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8년 동안 지금까지 건물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딱 그 말 하는데 이거 힘들겠구나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고 여기 왔습니다. 뭐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건 당신에게 달려있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저는 사실 어셈브리 앞 가드 교단 목사도 아니고 저는 한국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왔는데 확신이 있어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장로교라 그러니까 전부 PCUSA 교단인 줄 알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셈브리 오브 가드는 그 스피킹 텅 방언도 인정을 하거든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닥트린 그 당신의 이 교회와 당신의 신앙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 오주에 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몇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12신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이런 우리는 동성애를 부인한다. 그리고 이 방언도 부인하는 이런 장로교회 되지만 나는 오늘 아침에도 30분간 방언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당신 교회에 빌려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한 형제인데 웰컴 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18년 동안 한 번도 빌려주지 않은 그 교회에 보니까 아주 교회가 MP티어드 식으로 동그랗게 돼가지고 한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쁜 교회당을 우리에게 주일날에도 쓰고 금요일날도 쓰고 매일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그 본당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됐어요. 그걸 말하는 이유는 그 어셈브리 오브 가드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칼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칼날을, 자기의 영적인 DNA 칼날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 교인들도 칼날을 분명히 해야 돼.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뭐 WCC 뭐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든지 뭐 이런 오늘날 그 악한 사상들이, 아주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목사가 해야 되고 교인들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가 잘 분별해서 복음의 나팔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의도가 없어요. 그저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은나팔을 불 때 언제 나팔을 부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은나팔을 불게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소와 양과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속죄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이 번제물과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만들어 놓고 피를 흘리고 고기를 불태워가지고 드리는데, 그럴 때에 이 나팔 부는 제사장은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뚝 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희락의 날이 돼요. 기쁨이 돼요. 즐거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는 경건해야,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조이, 기쁨, 희락이 있어야 된다. 경건만 강조하게 되면 기쁨이 좀 약할 수 있고, 또 희락만 강조하면 너무 경건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어떤 복이 되는가.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곧 설교 마칠게요. 10장 10절 우리 10절 한번 크게 김 장로님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10장 10절 예. 그래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기억한다는 건 은나팔을 불 때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약속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제 나팔을 부는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전진할 때 주로 크게 뚜 하고 크게 길게 나팔을 불면 이제 텐트를 다 접고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주 보병학교에서 16주 동안 무등산을 6개 훈련도 하면서 받았는데, 텐트를 치고 접고 하는 이 야영 훈련도 했어요. 텐트를 접고 하는데 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이상 걸려요.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시내산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이동하자 해서 전진을 위해 나팔을 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동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한 4년간 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처소로 이동하도록 주님이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 같아요. 21세기 모라비안 성령 공동체, 제가 새로운 교회당으로 갈 때 하나님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기도를 한 달간 하니까 21세기에 모라비안 성령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모라비안이 어떤 선교단체입니까?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배가 뒤집을 것 같아가지고 지중해를 빠져나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할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 위에서 막 찬양하면서 할 때 아니 당신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저 파도가 두렵지 않소? 그러니까 Brother, use your faith.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파도보다 바다보다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오.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앞에 큰 감동을 받고 나중에 모라비안 교단 집회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1장 서론의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이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창설하는 창설자가 되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단입니다. 단체들이요. 아직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못 보낼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를 보냈어요. 그 노예를 선교하기 위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노예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를 쓰면서 같은 노예들을 전도할 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 마지막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언나팔을 불었어요.